지금 화려했지 makes no sense you couldn't get a dollar out of me 자 오늘 밤이야 난 독을 품은 꽃 미혼을 뺏은 담 look what you made us do 천천히 널 잠재울 fire 잔인할 만큼 아름다워 I bring the pain like Yes. 자 오늘 밤이야 난 속을 품은 꽃 네 혼을 뺏은 남 Look what you made us do 천천히 널 잠재울 fire 잔인할 만큼 아름다워 I bring the pain like Bring the pain like